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도서 출판사에서 260여 종의 대학생 교과서 참고서들을 출판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것일꾼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데 맞게 교육 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교과서 참고서들에 대한 집필과 편집 사업을 밀고 나갔습니다. 이것에서 출판한 수많은 참고서들과 생동하고 현실감이 나게 제작한 특색 있는 담화체 편집물들은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상식 수준을 높여주고 있습니다.